사이먼 북스 강신원 선생님과 함께한 건강한 채식을 번역해요 편 2부를 방송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책을 그동안 한 5권 정도를 내셨거든요. 조금 더 냈는데 하여튼 뭐 예. 하여튼 5권 정도가 유명하죠. 네. 예, 참 많이 팔렸죠. 아, 예. 아, 그러면 예, 예. 잘 나가는 5권 정도. 예. 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면 아, 우리 또 이제 청취자분들이 그 책에 대해서 또 제목이나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선생님의 출판사 이름은 사이먼 북스예요. 그래서 사이먼 북스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책을 낸 거는 그 전에도 내셨지만 일단 지금 현재 인기가 많은 책 제목을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에 출판된 살 안 찌고 사는 법 요 책은 우리도 익히 많이 알고 있어요. 존 맥두걸 선생님 책이고 물론 미국이에요. 예, 예. 예. 그리고 2015년에 4월에 출판되어 있는 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 저도 이 책은 굉장히 제가 그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도 미국의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네네네네. 이분은 빌 클린턴의 치료를 하신 분으로도 유명한 네네네.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분 콜드웰 에센스틴이라는 또 의사 선생님 책이 있고요. 네네. 또 이제 그 인기가 가장 많지 않나 싶은데 이 책은 다시 한번 재판된 건데 2016년도에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네네. 네, 이 책이 있고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 2016년도 5월에 나왔고 네. 같은 선생님인데 이분 책 중에 2017년도에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네, 네, 아, 네, 예, 네, 이 책이 네. 이제 하비 다이아몬드라는 분의 책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2017년도에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책인데 사실 이 책이 저는 더 많이 알려져 있다고 보는데 어느 그렇죠. 채식 의사의 고백 예, 네 예, 그렇죠 예. 이 존 맥두걸 이 선생님 책 중에서는요 네 이렇게 다섯 권의 책이 우리 이제 인기 책 중에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이 책들을 이렇게 한 권 한 권씩 번역을 이렇게 출판하시게 됐는지 저는 한 번씩 이 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들이 좀 알고 싶어요. 사실 가끔 이제 책을 이렇게 내고 나서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야 이런 책은 어디서 그렇게 구해가지고 번역을 했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낸 책들은 건강서적이나 이런 서적에 다 멘션이 돼 있는 책들이에요. 여기저기에서 멘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후루룩 하고 읽지만 저는 이제 책들을 건강이나 이 다이어트나 뭐 이런 인문학적인 책이라도 인류학적인 책이라도 책들이 이렇게 쭉 그 작가가 멘션을 해놓으면 그걸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전부 적어놨다가 도대체 이 책이 왜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이 작가가 좋은 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디 뭐 아마존에 들어가가지고 쭉 검색해가지고 이 책을 고른 게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관련된 의사나 작가들이 이 책에서 감명을 받았다고 곳곳에 멘션된 것들을 다 적어놨다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책을 일단 구입을 해요. 어디서 빌리지 않고 직접 제가 구입을 해서 읽어봅니다. 읽어봐서 이게 한국 실정에도 좀 맞고 뭐 번역하기도 어렵지 않고 또 양이 분량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내용이 너무 좋다 하면은 그때 이제 제가 이 책을 출판 계약을 해서 번역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 뭐 번역도 사실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생각하면은 야 책을 번역하니까 뭐 영어 실력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 저 진짜 영어 실력 없고요. 요즘에 뭐 단어 네이버에 딱 치면 다 나오고 영어 실력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한국어 실력으로 번역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어 어휘가 풍부하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거를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런 의학적이나 건강서적이나 인문학 서적들을 많이 읽어야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그 문장에 있는 대로 그대로 그걸 읽어버리면 그 한국말을 번역해버리면 그건 번역이 아니고 그냥 뭐 중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번역의 어려움은 영어 실력이 아니고 한국어 실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제가 선정을 해서 미국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번역을 하죠. 근데 번역도 제가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번역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필요 없는 거는 빼고 또 내가 쓰고 싶은 얘기는 또 집어넣고 해가지고 뭐 만드는 거죠. 쉽게 더 비유를 한다면은 미국에서 피자를 하나 가져와서 거기에 뭐 소세지도 들어있고 뭐 햄도 들어있는 거를 내가 빼고 거기에 고구마도 넣고 뭐 당근도 넣고 뭐 새로 만든다고 할까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일이 재밌죠. 네, 번역하는 것도 재밌고 출판사 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책을 보면 우리 정서에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책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거죠. 네, 네 다시 가장 거죠. 이 글쓴 분의 이 분이 도대체 이 작가가 무엇을 독자에게 전해줄까라는 거를 인문학적으로 고민을 해서 다시 한국의 정서로 맞추셔갖고 이렇게 출판을 하셔서 그런지 책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가끔 다른 책들을 읽다 보면 참 공감을 못하고 이게 엉뚱하다 이건 그렇죠. 너무 황당하다라는 그런 그 번역들을 봤는데 정말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느끼지 않은 거는 아마도 다시 한번 제 가공을 선생님이 한국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해주신 부분 때문에 우리 독자분들이 이렇게 읽어도 그 한국의 정서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새로운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미국 사람 작가가 그거를 만약에 한국말을 알아서 그걸 다시 읽는다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무슨 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고쳐놨나 뭐 이렇게. 그런데 저는 대표적으로 이 지방의 진실 이 부분의 이 책을 보면서는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지가 정말 느낌이 딱 왔거든요. 네, 그냥 핵심이 그건지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함께 하니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래 네가 심장병과 관련된 질환이 어쨌든 있어 그러면 이 책 읽어봐. 여기서 전해주는 건 지방이야. 네가 지방만 이렇게 하면 너 얼마든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병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거는 이 글을 쓴 이 골드웰이라는 의사 선생님이나 또 번역을 하시는 선생님이나 다 핵심적으로 전달해 준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이 지방의 진실이라는 책은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책인데 판매는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근데 정말 좋아하는 책과 판매가 잘 되는 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생님 책 이렇게 읽었을 때 저는 이 지방의 진실을 정말 온 국민이 교과서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느낄 정도로 저에게도 굉장히 이거는 뭐 제 책이 제가 번역한 책이 기도 하고 또 제가 출판을 한 책이기도 하지만 이 책을 쓴 콜드웰 에셀스틴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 중에 만난 분은 없으신가요? 단 한 명도 없고요. 아 예. 단 한 명도 없고. 네. 그 사람도. 우리 황성수 박사님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황성수 박사님 만나셨죠? 네, 황성수 박사님 만났지만 네. 여기 있는 분은 단 한 명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 책은 쉽게 얘기해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콜드웰 에셀슨이라는 분이 심장병 치료로 수술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거의 최고로 돈을 많이 번 의사이거든요. 이 심장 수술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국에서 심장 수술 한번 하면은 평균 1억 5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요. 이제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황금 맛이죠. 거기 돈을 많이 벌다가 자기 아버님도 50대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고 장인 어른도 50대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심장병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심장병 원인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 이 모든 심장병이 음식에서 오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한 게 이제 채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 그 심장병에 걸려서 수술도 몇 번 하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18명의 환자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음식으로만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심장병을 없애버린 그런 기록이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뭐 제가 이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책은 정말 채식과 육식의 차이점을 생생하게 묘사한 책이기 때문에 많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이번 이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은요, 다른 분이 저와 함께 이 책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저도 선생님의 독자이잖아요. 네. 네, 제가 보면서도 저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그 잘 나가는 책 중 다섯 권 중에 저도 사실은 이 지방의 진실한 책이 정말 많이들 읽혀줬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 저는 이 책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이 아닌 일반 다른 독자와 또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선생님, 이 책이요? 네. 참고로 그 지금 한 미국에서 나온 지도 한 3, 4년 됐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암이 최고로 많은 그 병인데 미국은 심장병입니다. 심장병이 1위, 그 다음에 암이에요. 우리나라는 암이 1위죠. 이 심장병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거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심장병만 가지고 수술하는 병동이 하나 따로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장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심장병에 걸려서 단숨에 죽는 확률이 거의 20%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게 우리 몸에서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책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동양식에서도 이제 서양식을 해서 병이 늘고 있고 현재 발생이 빈도가 굉장히 높음을 또 이분은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한번 다시 이 책을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선생님의 책은 보면 이렇게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나 살 안 찌고 사는 법 이런 책들이 좀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이런 책을 이렇게 선정한 게 된 계기는 좀 있나요? 근데 사실 그 제목을 이렇게 정했을 뿐이에요. 살 안 찌고 사는 법은 원래 잔 맥두걸의 건강하게 사는 다이어트 뭐 이런 식의 영어인데, 제가 제목을 좀 책을 좀 많이 팔으려고 살 안 찌고 사는 법이라고 했고. 아, 네. 네. 네. 어느 채식이사의 고백. 역시 카피라이터는 맞으시네요. 네. 어느 채식이사의 고백도 네. 원래 더 스타치 솔루션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녹말 음식으로 해결하라 뭐 이런 뜻인데 이것도 제목을 제가 어느 채식회사의 고백으로 바꾼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녹말 음식 탄수화물이 어떻고 어떻고 막 말이 많으니까 탄수화물을 먹어라 이렇게 책을 제목을 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좀 바꾼 거죠. 다섯 권의 제목은 선생님이 임의로 그렇죠. 만든 예. 그런 전부 거네요. 전부 영어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읽게 하기 위해서 약간 다이어트 쪽으로 몰고 나간 것도 있고,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책을 좀 더 많이 팔 수 있는 방법도 생각했죠. 아, 그런데 저는 이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책 제목과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과 정말 맞다. 정확하게 그래? 정말 맞는,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상업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하고 다르게는 할 수가 없죠. 네. 아무리 그래도. 가끔 보면은요. 네. 뭐 선생님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책을 이제 제목이 좋아서 딱 사는데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책도 이제 서점에 가면 사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인터넷 서점에서는 내가 필요할 책만 딱 사서 딱 그것만 하지만, 사실 서점에 가서 보면 처음에 한 권 사러 갔다가 다른 분들도 그러실 수 있지만 저는 사실 나올 때 보면은 몇 권을 더 사갖고 나와요. 그쵸, 근데 그럴 때에는 그 책을 거기서 유심히 보는 것보다는 갔다가 유사한 책이 있어서 또 제목이 그쵸. 끌려서 이제 사갖고 막 오거든요. 집에 가서 후회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책 제목하고 그 안에 내용은 너무 부실해갖고 이게 그쵸, 도대체 그쵸. 전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이거 마저 하고서는 열심히 최소한 그 기본 양심은 갖춰야 됩니다. 이 출판을 한 사람도. 네네. 그런데 선생님의 책들은 선생님이 뭐 마케팅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지만 그 제목과 그 말씀하고자 하는 그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이 분,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분 책은 두 번씩 내셨는데 이 하비 다이아몬드라는 이 선생님의 책도 두 권을 이렇게 내셨잖아요. 어떻게 이분 책을 또 이렇게 두 권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내놓게 된 계기는 어떤 걸까요? 이 사람은 정말 제가 그 이 사람은 합의다이아몬드라는 분은 의사는 아니에요. 네네. 의사는 아닌데 네. 본인 자신이 말하자면 이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죠. 우리 몸의 원리가 어떻고 네. 우리 의학이 얼마나 인간을 그러니까 수술과 약물이 인간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자기 몸으로 다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비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은 제가 너무 좋아해서 책 한 권이 또 이제 제가 또 얼마 후에 나오는데 아마 뭐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제목을 그걸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 책을 쓴 어떤 의사보다 훨씬 더 몸에 대한 깨달음, 의료 세계의 비리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한국의 그런 의사 선생님을 알고 있는데 농부의사 임동길 선생님이 예, 그런 예,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분은 의사지만 이분은 이제 의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네. 자기가 어떤 책 그런 책도 있잖아요. 의사야 내병부터 고쳐라. 네. 이런 책은 절대 의사가 제목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임동길 선생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아시는 분이지만 의료계나 의사에게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의사고 의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우회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나쁜 사람이다 해서 그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가족인데 예를 들어서요. 똑같이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제3자 입장에서 냉철하게 봤기 때문에 정말로 의료계의 비리와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원리를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저 같은 독자들을 위해서 사랑치고 파는 법, 존 맥두걸의 요 의사 선생님의 책은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지 이런 말씀들도 예, 예,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제 작가들이 이제 존 맥두걸, 네. 그다음에 콜드웰 에셀스틴, 뭐 하비 다이아몬드 이렇게 한 세 명 있다고 보면은 이 세 사람 세 분의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본인 자신이 뚱보였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모두 병에 걸려서 종합병원이었어요. 예를 들어 존 맥두걸 같은 사람은 18살에 중풍에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심장병에 걸려 아니 그 혈관병인 중풍 그러니까 뇌졸중이죠. 뇌경색인가요? 죄송합니다. 이 걸려가지고 지금 다리를 절어요. 지금도. 근데 18살에 대학교에 이제 다니면서 몸무게가 다른 사람보다 한 30kg가 더 쪄서 뚱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이제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 의사들한테 왜 이렇게 나는 뚱뚱하고 병에 걸렸냐 이걸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도 아무도 어떤 의사도 그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자기 병 때문에 의대를 가서 한번 알아보겠다 해서 의대를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국 의료계의 현실 한국 의료계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현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왜 인간이 살이 찌는가 인간이 왜 병에 걸리는가를 연구를 해서 나온 책이 살은 찌고 사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 제가 나온 이 세 명의 작가의 모든 공통점은 본인 자신이 뚱보였고 본인 자신이 주위에서 다 본인 자신이 병에 걸렸고 종합병원이었고 그리고 인생을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 새로 태어난 거 계기가 이제 채식이라는 거고 그 채식을 지금은 채식 전도사가 돼서 전 세계에 책을 쓰고 강연을 하러 다니는 사람 이런 공통점이 있네요. 지금 사회자분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이제서 이제 공통점을 저도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네요. 사이먼 북수 강신원 선생님과 함께한 건강한 채식을 번역해요 편 2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3부를 이어가겠습니다.